푸른 밤 종현입니다. 신체 부위 중에는 사람의 정보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일단 눈은 당연히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손이나 발은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등에서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등을 주변 환경과 교류가 전혀 없는 죽은 공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백허그에 집착했던 걸까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성적표를 받았을 때, 긴 줄을 섰을 때, 내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힘들 때 누군가 등 뒤에서 감싸주는 느낌이 들면 마치 나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누구든 혼자 있을 때 뒷모습은 쓸쓸합니다. 그 쓸쓸함을 지켜주는 건 등 한번 툭 쳐주는 다른 사람이면 충분하겠죠. 1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더 코어스의 What Can I Do 였습니다. 1051님, 등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전 가끔 백허그를 받아서 덜 외로운가 봐요. 물론 친언니가 해주지만요. 하하하 하셨습니다. 뭐 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요. 누군가 뒤에서 안아준다는 게 얼마나 뭐랄까 놀라우면서도 그 일상 속에 뭐랄까 깜짝 선물이겠어요. 예상치 못하잖아요. 뒤에서 내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안아주면. 그리고 안아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따뜻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서영희님, 매일 밤 등 한번 툭 쳐주는 푸른 밤에 오늘도 쉬러 왔어요. 오랜만에 월요일에 만나는 옥달님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십니다. 등을 툭툭 거의 뭐 안마하듯이 톡톡톡톡톡 쳐주시죠. 이 두 분 오시면 뭔가 시니컬하게 재미나게 우리 오늘 또 보내보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 김윤주씨, 박세진씨 오시죠. 김윤주씨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른밤을 위해서 와 주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평소보다 더 열렬한 환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상달빛 두 분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클랜드에서의 본격적인 첫날.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인구는 1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서울의 거의 두 배. 그래서 여행객들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곳저곳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클랜드에 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당연히 아름다운 해변을 구경하는 일인데요.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향하는 오클랜드의 해변. 오클랜드에 위치한 수많은 해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온 곳. 미션 베이 비치. 오클랜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이죠. 한여름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클랜드의 해변은 관광객들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부터 좀 하고 커피 한 잔 한 뒤에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쭉 달려봅니다. 오클랜드에는 미션 베이 비치 외에도 여러 해변들이 있는데요.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오클랜드 해변들.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꼭 가볼 생각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음악 듣기. 오늘은 정말 신나는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가수 윌리 문의 곡 예예.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윌리 문의 예예였습니다. 익숙하시죠? 광고 음악이에요, 여러분. 사과에서 나온 뮤직 플레이어 광고 음악. 그 89년생입니다. 윌리 문은요.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영국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배웠고 지금은 또 프로듀서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는 슈퍼소닉으로 내한 공연도 했었습니다. 뭐 이 곡은 사실 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7274님도 이거 광고에서 맨날 듣던 노래인데 오늘 가수 제목 둘 다 처음 알았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자전거 타면 광속 질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yeah yeah yeah 이거 우탄클랜 힙합 그룹 우탄클랜 노래 샘플링한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막 신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나네요. 그 윌리 문이라는 가수는 좀 뭐 일렉트로니카나 뭐 덥스텝이랑 이런 장르에서 상당히 클러빙 음악들 장르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듀서입니다. 자, 가족들 사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정은님. 쫑디, 다음 주면 쫑디 푸른밤 한 지 1년이에요. 대박. 우리 앞으로 20년, 30년 쭉 같이 있어봐요. 끼용. 뭐지, 끼용? 그쵸. 끼용이 그거죠. 제가 그 영배 씨와 있을 때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애교를 할 때 끼용깽끼잉을 해서 그래,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전염됐나요? 앞으로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합시다. 김정선님. 쫑디님, 직업이 학원 강사라 퇴근이 늦은 편이라 퇴근길에 늘 듣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월요일 위로가 필요하네요. 이정님의 같이 걸을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많은 분들 힘드셨을 텐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5467님, 저 며칠 전에 소개팅 했는데 술 먹고 내숭 따윈 개님에게 줘버려서 망했어요. 괜찮은 분이었는데 바이브의 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못 틀어드려요. 난 늘 술이야 이 가사 때문에. 술을 끊으세요. 소개팅 하셨을 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처음 만났을 땐 술을 잘 마셔도 못 마시는 척을 해야지. 아휴, 안타깝네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9341님, 쫑디, 저 전에 쫑디처럼 택시 아저씨한테 영업하고 내렸어요. 마침 타블로의 꿈꾸라를 듣고 계시길래 12시부터 하는 라디오도 이어서 계속 들으시라고 하고 내렸어요. 목소리 짱이에요, 아저씨. 이러고 내렸어요. 궁금해서 들으셨겠네요. 목소리 짱이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서 사실 이런 말 거의 내릴 때 하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택시 타고서 푸른밤 영업할 때. 91.9 푸른밤. 예, 91.9. 맨날 그렇게. 어쨌든 감사합니다. 5510님. 오늘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내일 아침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죠. 힘나게 어깨 한번 두들겨주세요 하셨습니다. 토닥토닥 힘내십시오. 그래요. 아유, 이게 밤새는 야근까지 있군요.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2시까지 좀 힘차게 조금이라도 좀 퇴근 시간 빨리 땡기시길. 아, 이거 퇴근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내일 아침이라고 하니까. 아침에 퇴근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유, 힘내십시오. 4141님. 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팀플 야작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서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디어 좀 나눠줘요 하셨습니다. 서울의 매력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서울의 매력.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난 외롭다. 그게 서울의 매력이죠. 사람 많은데 오면 신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거 느끼고 싶으신 분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전 서울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 교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매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좀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황혜민님, 오늘 처음으로 남자랑 손깍지 껴봤어요. 손에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어서 너무 두근거려요. 의외로 보송보송하고 촉촉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쫑디예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오늘 부산이랑 대구에서 팬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팬사인회 하다가 이렇게 손 악수하고 손 잡아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 중한 분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 팬사인회 시작하기 전에 나름 신경을 쓴답니다. 핸드크림도 바르고요. 아니, 그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안 쓰일래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뭐랄까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눈앞에서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뭔가 좀더 좋게, 좀더 향기롭게, 좀더 예쁘게, 따뜻하게 그 시간이 간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사인을 받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중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3466님, 쫑디, 오늘 제 친구랑 저랑 취직했어요. 한날 1시에 취직이라니. 이것은 데스티니? 축하해주세요. 허혜미, 김나영, 취직 축하해. 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혜미 씨, 나영 씨 취직 축하드리고요. 같은 곳에 취직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친구분과 함께 취직하게 되셔서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즐겁게 일하시고 두분 힘드실 때마다 서로 좀 의지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그리고 종현의 데자부 듣겠습니다. 종현의 곡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눈치 살피고 네 옆으로부터 넌 날 밀어내 One, two, three, yeah 네 눈을 가리고 Gosh 옆으로부터 또 날 밀어내 Deja vu singing ooh, ooh, ooh. Stay all cool 뒤돌지 말기로 해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ooh, ooh, ooh. Stay all cool 모른 척 말기로 해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 그리고 종현의 Deja vu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선희 님이 저 빵집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노래 중간중간에 데자부랑 크레이지 엄청 끼어놔요.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이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이번에 활동할 때도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관심 덕분에 정말 이번 활동의 시작 정말 좋게 시작했고요. 그 힘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피라모닉 스트링 쿼르텟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 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영화 위플래쉬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CGV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보세요. 오랜 연인들이 한 번쯤은 겪는다는 권태기.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만 같았던 사랑이 조금씩 식어감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권태기가 찾아와도 아 찾아왔나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길 것 같은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권태기가 찾아와도 뭐 잘 넘기면 되지 뭐 하면서 쿨하게 넘길 것 같은 박세진 씨 어떠세요? 사랑은 노력이다. 청춘들의 영원한 관심사인 연애 문제를 가감없이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네, 사실 코너를 몇 개월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질만도 한데 여전히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신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현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세진 씨? 이게 너무 저희가 몰입해서 하는 게 항상 살짝 창피해가지고요. 그걸 또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놓으니까 너무 웃겨서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한데 너무 심히 몰입하시고 너무 내일처럼 했죠. 아니요. 네. 좋아요. 그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그럼 몰입해서 얘기해 볼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권태기. 예. 네, 세진 씨부터. 네. 뭐 아니 제가 사랑 노력이다. 네,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명언. 그 에리히 프롬이라는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명언 보신 줄 알았어요. 명언. 아니,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 얘기를. 그래서 다행히 오늘 또 써먹네요. 타이밍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 사랑은 노력이다. 뭐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들어 주신다면 글쎄요, 그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까지 들었네요. 그게 아니라 뭐 사랑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는데 뭐 어떻게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죠. 권태기는 누구나 온다고. 누구나 오니까 우리는 네. 둘 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의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예, 예. 자, 네. 윤주 씨. 네네.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 이야기하셨는데. 뭐 세진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뭐 우선 다들 겪는 거고 네. 이게 안 올 수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안 온다면은 애정이 정말 별로 없는 게 아닌가를 의심해봐야 하는. 애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만 노력하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맞아, 맞아. 같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보기 그렇죠. 좋은 그림이죠. 네. 서로 노력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니요. 근황 토크 좀. 아니 뭐 근황 토크 뭐가 중요한가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고 종영군의 참 노래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야. 진짜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네네. 왜 빌보드에 안 올라갔지? 진짜? 빌보드요? 예.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거 봐, 내 엄마 알아니까? 내 엄마랑 이거 다 한다. 윤준아 엄마다 엄마. 다 알아 나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네.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해요. 우리 오늘 CD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예. 사인 CD를 드려 전해드렸죠. 아 너무 뭐 감사합니다. CD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아니 진짠데. 아 나 뭐 이렇게 진심이 와전되지? 아, 정말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 받아줘야 네. 돼요. 이 나의 마음을.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고 난리였어요. 맞아. 아니 이렇게 감사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하게 그냥 놔두고 우리는 그만둘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러지 말자고 무슨 제가. 소리예요? 다그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윤주 씨는 네. 오늘 또 선글라스 쓰고 오셨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멋 내려고 이런 이 시간에 제가 선글라스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냥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제 수술이 이제 오늘 낮에 그 또 눈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곧 밝은 눈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하게 네.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잘 견뎌내시고요. 아 그래요? 겁주기. 그래요. 아 그렇게 미리 겁주기. 망했네. 자, 권태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권태기 경험한 적 있으신지? 네. 있다. 예. 세진 씨 있다. 예, 단답형. 저는 있다. 근데 네. 권태기를 경험하면서 네.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예예.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권태기죠. 그러니까 권태기라고 얘기를 하는 어려워요. 거예요. 어려워요. 그거 만약에 그거 이겨냈으면 내가 윤주보다 더 일찍 시집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권태기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잘 찾아오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시점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권태기는 자기들이 이제 막 불같이 사랑했어. 네. 불같이 이제 몇 년이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년이 네네네. 됐건 뭐 3년이 됐건 막 불같이 사랑했다가 이제 편안해지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편안해지는 거에 있어서 약간 소홀해지는 거예요. 서로한테. 이제 좀 서로가 당연해질 때. 그치. 맞아, 아, 이런 맞아. 거 얘기 안 해도 때. 얘가 대충 알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지라고 하지만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역시나. 모릅니다. 그게 익숙함이 맞아. 고마움으로 가면은 되게 좋은데. 권태기를 그러니까요. 이겨내기 쉬운데 이 고마움으로 가지 않거나 좀 귀찮음이나 좀 당연스러워. 의무감으로 이렇게 네.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좀 서로 좀 귀찮아지고 이제 아 내가 왜 이러면서 점점 서로를 속박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권태기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최악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걸. 그 사실 권태기는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 서로 노력하는 네. 뭐 방법들, 뭐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기분 전환처럼 네네 네. 같이 함께 했던 무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거나 사진들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같이 가는 설렌다 그런 거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도움 되죠. 그 그러니까, 장소만 생각해도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 네. 일기를 쓴 거예요. 이 친구랑 이제 권태를 느끼는 순간부터 아 내가 이 친구랑 좀 권태로워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감 없이 다 썼대요 일기에. 그리고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어플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캡처를 해서 붙이는 뭐 다이어리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쓰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사실 나 이 이야기를 할 때 원래 마음이 이랬어 하면서 한 100일간 뭐 200일간 써서 그 휴대폰을 줬대요. 오. 보라고. 휴대폰을 주니까 또 좋네요. 너. 그러게요. 아니, 그게 되게 멋있네. 이 사람들. 어쨌든 그래서 되게 다시 사이가 좋아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태를 좀 이겨내는 방법 맞아, 중에 맞아. 한 가지로. 그러니까 가감 없이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노력이. 근데 네. 그것도 어쨌건 대화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결국엔 이랬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은 소통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지 풀리는 거고. 맞아요. 연인끼리 좀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이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얘기해야 돼. 0396님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봐서 권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네요. 애도 그러니까. 묵념 예,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실시간 에이.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너무 웃지 마요. 아니 너무 셋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쉐인 워드의 브리스리스 듣겠습니다. 이 곡은 1625님 신청곡이에요. 쉐인 워드의 브리스리스 들으셨습니다. 어우 중간에 나오면 가성 기가 막히네. 얼마 어디까지 가는 거야? 거기였어요. 딱 거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경기도 파주에서 L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쉬면서 연애세포가 다 죽은 건 아닌가 걱정할 무렵 3살 연상의 오빠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스케줄은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제가 연애를 하면 좀 심하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오빠도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보단 주말에 만나는 편인데요. 토, 일, 이틀이니 얼마나 감질맛이 나든지. 그래서 전 주말에 웬만하면 다른 약속은 안 잡아요. 근데 오빠는 은근히 약속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부터는 학교 동문들이랑 동아리를 만들어서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요. 토요일 오전에 몇 시간이긴 하지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제가 테니스장에 구경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에이, 토요일인데 더 자고 뭐하러 고생스럽게 와. 다 나이도 많아서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할걸. 물론 어색하긴 하겠지만 간다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200일 정도 사귀면서 저는 모임이 있으면 오빠랑 같이 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오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공식적인 자리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연말에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아 다음에 내 친구들이 좀 짓궂어. 아 다른 애들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얼마나 곤란하게 하는지 참.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만난다고 할지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기분 이상해집니다. 어쩌다 오빠들이 친구들과 통화를 해도 꼭 나가서 받고요. 제가 나도 통화할래 라고 하면 다음에 하라고 하면서 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젠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시키기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도 해봤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단 말 안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절 더 심란하게 만들더라고요. 200일 정도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앞서 나가는 건가요? 일부러 오빠 친구들 보고 싶다고 언제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그래 다음에 보자 라는 말만 합니다. 옥달 언니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괜히 자격지심만 생기고 더 이상 조르기도 좀 그렇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변 사람들을 소개 안 시켜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었습니다. 기분 나빠요. 이거는 기분 나빠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기분 나쁜 거 알겠어요. 네, 여성분들, 캄다운. 자, 세진 씨부터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네네. 남자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뭔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 여자 이 여자가 내 거라는 걸 알리고 싶어하지. 그렇지, 자랑하고 싶어하지. 어, 알리고 싶어하지. 지금 200일 동안 숨겨놓는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네.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얼마나 보통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그러면? 아니 뭐 근데 사실 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비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같은 경우. 아, 연예인이야. 아, 연예인. LC의 연예인 무조건 연예인. 비밀 연애. 아. 무조건 비밀 연애. 예,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다르지만. 네. 아니, 어쨌든 보통은. 야 보통 연예. 그렇죠. 야 보통 사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연애, 사람들도 많아요. 비밀 연애하는 사람. 뭐 사내 연애라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뭐 같은 동아리라거나 CC라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한다면 여자친구분이 확실히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밀 연애는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비밀 연애 서로 비밀 연애 하자는 게 아닌 거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닌데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친구들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니까 200일이면 꽤 사귄 거죠. 그렇죠, 꽤 사귀었죠. 근데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기보다 세진이 말대로 좀 자랑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냥 물론이죠. 자기랑 있을 때 잠깐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렇지, 하는 게 원래 인지상정. 그렇지. 이게 뭐야?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네네. 내 남자 친구가 내 친구들한테 뭔가 좀 선보이고 싶다, 인사를 하고 싶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맞아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성 여자분이 나 만나러 갈래라고 얘기까지. 그러니까, 맞아. 어필을. 어우 자존심 상해 갑자기. 나도 아닌데. 박소연님, 헐 제 얘기인가요? 제 남자친구도 그래요. 뭐야? 이 나쁜 것들, 아, 정말? 이 나쁜 남자들 많이 있나? 왜 그래요? 한주민 씨, 좋으면 티가 나는 게 연애인 건데 특히 남자의 경우는요 섭섭하고 싫죠. 근데 성격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네. 친구 지인들에게 얘기를 못 하니까 어차피 뭐 연애를 해도 결국에는 비밀 연애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서 사실 이런 감정을 정확히 경험한 적은 없는데 한주민님. 좋으면 티가 나는 게 연애인 건데. 제가 읽었어요. 죄송해요. 최혜진님. 진짜 어색하거나 여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게 맞네요.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터놓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역시 소통의 답입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게 네. 큰일은 아니잖아요. 뭐 소개시켜주고 안 하는 게. 그럼 물어보고 왜 안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거나 네. 그때도 그냥 아니 그냥 뭐 너무 짓궂어서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이 정도쯤 되면 저기 가 있을 거예요. 테니스장에. 아, 테니스장이 아니라 테니스요? 아 테니스장 침매는 줄 알았어. 거기 가 있던가. 도대체 이유가 뭐야? 혹시라도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3477님이 생각합니다. 양다리? 아니면 과거사 폭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과거사 폭로면은 정말로 과거사 폭로면은 그럴 수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말은 그렇게 하지.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 친구들이 뭐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7명, 8명이 한꺼번에 남자친구의 과거사를 막 하나씩. 아니, 그 자리에 친구들이 내 전 남친, 내 전 여친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거 아닌 이상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782님. 뭐야 저 말투? 기분 나빴어? 그게 아니라. 되게 기분 상했어. 그게 아니라. 여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폭로당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아 남자가. 정말 쥐구멍이 숨고 싶어요. 당해본 입장에서 아는 건데 정말 쥐구멍이 숨고 싶어요. 예예. 예. 0782님. 전 여잔데요. 굳이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가 가요. 왜 꼭 해야 되죠? 평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친구는 친구대로 애인은 애인대로 만나고 싶어요.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마음이? 네.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아끼는 지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연애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저도 사실 0782님하고 마음이 비슷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어쨌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까지 차단을 하는 건 맞아요, 좀 배려가 맞아요. 없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에게 한번 울어버리세요. 앞에서. 아 울어라. 울어버리세요. 근데 울지 마. 그래요. 이경선님 엄청난 의심, 양다리 의심이 됩니다. 저와는 아이도 비슷했는데 바람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사귄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친구들은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안 한 거였대요. 아, 어이, 왜 이렇게 말이 되냐? 이거. 그 너무 말이 되긴 해요. 네, 이거 진짜 말이 되네요. 소개를 못 시켜주죠. 왜냐면 네. 난 이미 만난 사람이 야, 있으니까. 이러면 진짜 그치. 속상하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그림. 이게 진짜 막 나는 무조건 만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를 만나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주변 사람들과 지내는지 그렇게 보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친구를 보면 또 보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난 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울지 말고. 그래요. 못나 보여요. 장난으로 한 거예요. 미안해요. 울지 마요. 그래. 뭐... 2469님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은 섭섭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딱 그 느낌이죠. 맞아요, 첫 번째로 맞아요. 드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의심들이 있죠. 그렇지. 그거의 끝이 바람피는 거 아니야인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서로에게 안 좋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세진 씨.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글쎄요, 저는 되게 급진적인 스타일이라서 급진파세요? 네, 저는 네. 사실 화가 나서 이런 꼴을 계속 제가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물어보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네. 아니면 진짜 윤주 말대로 먼저 가 있든가. 테니스장에. 테니스장 혹은 회식 자리. 예. 혹은 모임 자리. 모임 자리에서. 네. 그래요. 갑자기 나한테 우연인 척. 자기야. 어마 자기야. 여기서 회식이었어? 의자 막 가지고 오면서. 의자 가지고 오면서. 어맛.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요. 자,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정리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선우정화의 알 수 없는 작곡가. 이 곡은 장현정님 곡이고요. 선우정화의 곡이고요. 죄송합니다. 장현정님 신청곡이고요.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 넌 말을 안 해야 다 자극 없다 안 섹시하다 난 말해 억울하다 편견이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만나볼까요? 네, 익명 요청님. 알바하는 오빠가 정말 저의 이상형이라 딱 맞았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위험하죠? 지금이야. 아니, 위험한 게 어딨어. 아니, 지금이야. 위험이 더 끌리는 이유. 얼마 안 된 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3일. 이틀. 너무 극단적인가 보네. 3시간. 위험해. 많이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통계상 네, 통계상 11주면은 괜찮대요. 아, 11주. 그런 것도 찾아보시나 봐요. 연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알려줬어. 연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11주 조사? 지나면 괜찮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공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든 상태일 테니까 날 사랑해줘라는 식으로 다가지 말고요. 그렇지. 힘들지. 기다려. 내가 여자를 아는 남자 종현입니다. 이분은 오빠인데 어쨌건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헤어졌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나에게 뭐랄까 따뜻함을 온기를 주는 사람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위험하지 않고 지금입니다. 지금이야. 네. 위험이 출발하세요. 곧 기회. 이가연님. 이가연님. 네, 제가 선톡을 먼저 했긴 했는데 끊지 않고 답장을 하는 남자. 그 사람 먼저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답장을 보내며 문자를 이어가는데 선톡을 먼저 하진 않아요. 이건 뭔가요? 그냥 씹기 미안해서 이러는 건가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요, 관심 없으면요, 네. 문자를 안 보내고요. 관심이 그래요? 있으면요, 무조건 보내요. 그냥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 그러면은 지금 먼저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예의상 답장을 해준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남자의 문제는? 그냥 성격인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는 관심 없고? 톡이 이어지는 건 그냥 이 이성적인 관심의 관심도라는 좀 별개다. 거리가 있는 거 대박 사건. 그럼 아침 일어나서 그 이어서 다시 보내는 것조차도 그냥 예의다. 아니요, 그냥 그 사람 성격인 거죠.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선톡인 거지. 어, 슬퍼. 내가 먼저 생각 아, 그 사람 보고 싶다 혹은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발전하기에 너무 좋지 않아요? 어쨌건 서로 이어가는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에서 또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공략해. 야, 역시 왜요? 배우고 갑니다. 아, 지금 배우면 안 되는데 서른이 넘어서 배운다. 이제 배워 뭐해? 이제 배워 뭐해? 결혼도 하신 분이 큰일 났네, 망했네. 자. 정명원 씨, 저는 여자친구 사귀면 차이는데 차이는 이유가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럽다래요. 뭐야?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어떻게 연애해야 할까요?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서 차보신 적 있으신 분 손. 저는 이거는 있어요. 아 있구나. 네. 이거는 근데 나이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20대 때 좀 초반에는 뭐 어떤 약간의 텐션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밀당. 네, 근데 누가 더 좋아하나? 근데 이게 나한테 되게 정말 그 뭐지 그 다시 돌아오는 거 바라는 아니야. 아니야. 뭐야 무슨 아니야. 말이야? ARS 한번 할까요? ARS 찬스 쓰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맹목적으로 주는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네네.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여자는 아 그쵸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그쵸. 자기도 나도 정말 잘해야지. 잘해주고 그렇지. 돌려줄 생각을 하죠. 윤주 씨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런 가치가 없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 친구.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 자체가 둘 다 너무 바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자기도 바쁘면서 저한테 너무 신경을 써주는 게 미안했어요, 그냥. 미안함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 미안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근데 잘해주면.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연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분명히 스진이 말대로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가 생길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물론 사랑해주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연애 초기에 이렇게까지 잘해주면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래 잘 계속해요. 그냥 그렇게. 네. 5013님. 남자친구랑 500일 선물로 에그 타르트랑 치즈케이크 중에서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오빠 언니들은 어떤 게 더 나아요? 에그 타르트요. 저도요. 맛있어. 둘 다 참 맛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하세요. 그렇죠. 그런 에그 타르트. 조영민 씨, 남자친구가 자꾸 엽기 사진을 보내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역효과 나고 민망할까 봐 웃어넘기긴 하지만 힘드네요. 아, 또 노래도 계속 불러주려고 해요. 한번 잘 부른다고 칭찬해줬더니 계속 불러주네요. 이제 무슨 리액션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남자친구의 분에 제가 빙의를 해볼까요? 와 진짜 여자친구한테 난 짐 캐리처럼 재밌고 김범수처럼 노래 잘한다. 와 그럼 진짜 정색하면 돼요. 앞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만해. 정색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정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 그냥. 이거 언제까지 웃을 그거는 거야? 그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는 한 적 있어요. 그렇지 재미없다고 이건 재미없어 진짜 부장님 할아버지가 또 재미가 없을 거야 이건. 금방 거 너 재미였어. 금방 거 너 재미였어. 재미없어. 재미가 없었어.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만하지 이거 아니면 한번 끊어 맞아. 알아야 돼요 그 친구도. 3926님,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그 오빠가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좀 특별하게 저를 챙기는 게 있어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백을 할까요? 고민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오래된 사람과의 사랑? 근데 또 처음으로 좋아했어. 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크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윤주 씨에게 토스. 나한테 토스? 대박 네. 사건이네. 저 고민이에요. 네. 저도 고민이에요. 민지 씨는 고민. 세진 씨에게 토스. 앞으로 네. 계속 볼 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어, 앞으로 정말 계속 만나야 된다 싶으면? 싶으면 결혼하세요. 아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고 네네네. 그분의 반응도 좀 더 살피면서 네네네. 그래요 그래요. 섣부르게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네네. 3199님 어떤 남자애가 자꾸 귀엽다고 하면서 볼살 많다고 자꾸 쪼물딱거리고 가끔씩 허리도 살짝 어머. 터치하면서 이 살 언제 뺄래 이러고 어머. 울 때는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머리 쓰담쓰담하고 등등등 걔가 원래 스킨십을 쉽게 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냥 저한테도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미안하지만. 아 이게 아, 사실 그래요? 친근감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근데 그냥 워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 편하게. 워낙 있어. 맞아요. 워낙 있어. 스킨십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 이게 손을 한번 다 때려가지고 그렇게 싫진 않아요. 그렇게 싫지만도 않아. 싫지만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민트님. 네, 쫑디, 옥달 언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니는 직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 작은 곳이라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허. 아직 마주할 자신이 없으면 좀 멀더라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 일주일에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전 남자친구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피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확실히 피해야 돼요. 왜냐면 자신이 없으면 이게 눈빛에서 다 보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근데 뭐 불편한 게 보이면 안 되나요?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주할 자신이잖아.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주할 자신이 없다라는 건 사실 불편하게 보이는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만나다 헤어졌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자신 없어 보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네, 너무 좀 저는 돌아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뭐 윤주 씨는 좀 다른 의견이세요? 아니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인님. 저는 연애를 하기 전에는 진짜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면 엄청 빨리 식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연애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계속 썸을 타면 되는 거예요. 썸 다 썸. 내 거인데 연애를 하자 그러면 것처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서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만난 거다. 아, 진정한 사랑의 타겟을. 네. 아니면 진짜 썸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만나기 직전에 그 뭔가 간질간질한 기분을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유, 즐기시는 분들이 그것도 있어요. 한두 번 해야지 그걸 좀. 아, 할머니 오셨는 줄 알았네. 아, 미안합니다. 뭐 이런 기분 뭐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진정한 사랑을 찾으실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그렇지. 태워보십시오. 네. 6449님 매번 선톡도 오고 저보고 귀엽다느니 예쁘다느니 다정하게 말해주는데 주변에선 그 애가 원래 그러니 믿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성격이지만 호감이 없어도 이럴 수 있나요? 못하죠. 호감이 있죠. 없는데 어떻게 예쁘다고 귀엽다 그래요? 그런가? 그냥 호감이 없는데 뭐 이렇게 눌렀는데 귀여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버튼처럼? 버튼처럼. 이 어깨를 누르면 귀여워. 그러니까. 오른쪽 볼을 누르면 좋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아니 예쁘다 귀엽다 이게 귀엽다 예쁘다가 사실 그냥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냥 스킨십 잘하는 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남자는 별로입니다. 그렇지. 근데 굳이 나쁘지도 않다면서요. 좋아요. 아니 근데 나보고 예쁘다고 그러면은 기분은 좋죠. 그냥 아 기분 좋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걸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네네네. 즐기세요. 나 예쁘게 봐주니까 계속 버튼 누르시고 그래요. 자 짧은 사연 만나봤는데 또 정신이 없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일스의 I Need Some Sleep. 이 곡은 이희준님 신청곡입니다. 네, 일스의 I Need Some Sleep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더 만나볼까요? 서울 동작구에서 K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유럽 출신의 연하남인데요. 국제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벽이 있더라고요. 이번 남친과의 문제는 오빠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인데요. 남자친구는 1남 4녀 중 셋째고요. 평소에도 여동생과 사이가 좋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 전 오빠의 여동생이 한국으로 온 후부터 이건 아니구나 싶었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할 때면 꼭 따라 나와서는 제가 오빠랑 손이라도 잡으면 슬그머니 중간으로 와서 저희 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나 한국 건강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방해를 아 말투가 왜 이렇게 차가워?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혹시? 아니, 깜짝이야. 방해를 해요. 매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어서 여자끼리 나중에 따로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하면 싫다고 거절을 하고요. 또 남자친구와 화상 통화라도 하잖아요. 그럼 전화기를 가로채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아니지 않나요? 남자친구는 말로는 한국에 처음 온 것도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저희 커플을 방해하는 걸까요? 이제 1, 2주 있으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참을 인자 100만 개만 쓰자 하면서 참자 참자 하고는 있는데요. 돌아가는 일정도 안 잡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네 동생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얼마 전엔 그 동생이 남자친구한테 오빠 일 다 그만두고 나랑 돌아가자. 아니면 일본 여행이라도 가자. 응? 이러는데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녀의 속마음을 조금 알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죠? 빨리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우 가지도 않고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아, 너무 미워해. 아, 어떻게 해야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몇 년은 한국에 놀러 앉을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남자친구의 여동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근데 그 막내랑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안 나와 있죠. 그렇네요.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럴까요? 거면. 더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면 이렇게까지 못하죠. 5살 이상 차이 나면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여자친구분을 보는 데 있어서 어른으로 안 보이는 나이 차이 정도 어른으로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비슷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다. 네, 인식이 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기 힘들겠죠. 어떠세요? 세진 씨랑 윤주 씨는 형제 있으신지? 네, 저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저도 언니. 언니. 네. 아 그래서 이성, 그러니까 형 그 남성 형제가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잘 약간, 모르시겠구나. 느낌이 잘 안 오긴 하.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나랑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나랑 저의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 하나만 들려줘요, 하나만. 얼마 전에 누나가 울고 있길래요. 네. 뽀뽀해 줬어요. 아 정말? 네, 그 정도로 친해요. 되게 친한데 그냥 그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전혀. 근데 그 정도로 친한데 어머. 그 심쿵. 굉장히 친하네. 심쿵. 네, 그래서 내가 다 심쿵. 근데 이 상황은 사실 지금 여자 동생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뺏겼다라는 기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생뿐만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머니라거나 남편의 어머니가 좀 모질게 구는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아요. 이분이 K씨가 여동생을 따로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좋은 시간을 보내. 안 될걸요? 그래도 안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여동생한테 약간 선물 공세 비슷하게 하면은 어떨까? 그게 그래요.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여동생의 마음을 얻는 것. 뭐 돈으로 모든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네네네. 만약에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호감 표시. 네네네.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센스 있게 구매를 해서 갖다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박경은님 만약 저라면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저랄 것 같은데 저랑 완전 반대네요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런 형제들이 좀 더 많았어요. 남매들이 대부분 그렇죠. 제발 대부분, 좀 데려가라고. 대부분 싸우고 여자친구 있다 남자친구 있다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진짜 막 우리 오빠는 오징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경 벗으면 귀여워 현징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아 귀여워 현징어. 안경 벗으면 아 귀여워 표현이 그래? 아 어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동생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이좋은 남매도 있구나. 주변에서 많이 못 봐서. 그렇죠. 흔치 않은 만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김가원님. 저는 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요즘 남동생이 여친이 생겼던데 정말 정말 질투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친구가 그냥 애기처럼 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만약 그러면 사실 네. 데이트할 때 아예 떼놓고는 게 맞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근데 또 이제 맞아. 여기 가족이 없잖아 지금 여기. 아 혼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둘 수가 없네요. 아. 그러면 나를 부르지 말아야지. 애인을 부르지 말아야죠. 둘이 이렇게 관광을 좀 해주던지. 네. 계속 나갈 수 없잖아요. 네, 함께. 맞아. 이게 또.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남자분이 오늘은 좀 둘이서 보낼게라고 얘기하면 자르는 게 제일 좋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서로 당연시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가네요. 당연시 되면 안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력 중요하다. 이수지님, 근데 선물 사다 줘도 별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받고 입싹 닦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진짜 있어요. 진짜 참을인 또 써야죠. 일단 한번 줘보세요. 일단 한번 가벼운 거라도 혹시 모르니까? 가벼운 거부터 호감의 표시. 나 너에게 적대감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동물에게 다가갈 때 바나나 원숭이에게 다가갈 때 바나나 주면서 나 너 친구야.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이렇게 손편지 짧게 이렇게 써도 그럼 뭐야 이러고 처음에 좀 무관심하게 보다가도 그래도 좀 생각을 하나 보네 나를.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2330님. 언니랑 되게 친한데 언니한테 남자친구 생겼을 때마다 그 남자친구를 매번 싫어했던 적이 있어서 공감 가요. 나 뭔지 알겠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네. 별론데 저 남자? 아까운 거야. 맞아. 제 동생 남자친구 생겼을 때마다 제가 별명 붙였었거든요. 뭐라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그렇게 아니 오징어는 아니었어. 뭐 그렇게 친구 오징어는 아니에요? 아니고 말 좀 말른 친구는 멸치. 아유, 그리고 또 다 해산물이야. 그리고 저기 조금 동글동글한 친구 감자. 개복치. 개복치. 개복치 너무 마음이. 감자랑 놀다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좀 짓궂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질투가 있구나. 진짜. 아니 왜냐면 내 동생이 더 나아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생을 놀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아 그것도 있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놀려서. 네가 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장난. 그건 장난. 또 뭐야? 되게 못된 마음. 안절부절하는. 그냥 감자처럼 생겨서 그런 거였는데. 미안해요. 다른 게 아니고. 박정민님, 브라더 콤플렉스는 안 변해요, 진짜 하셨습니다. 이 형제간의 그 콤플렉스 이런 거는 좀 쉽게 고칠 수 그렇구나. 없다라는. 홍수민 씨, 동생한테 누군가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되지 않을까요? 친구를.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네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밥을 데이트. 사줘야 돼. 밥 사주고 막. 계속 일주일에 네 번 만날 거 두 번밖에 못 만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이 떨어져 나가면 진짜 최고의 방법이겠는데. 그럼 넷이 다니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헤어져가 되는 거죠. 가족들 다 나올 판이에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맞아요. 네 동생이 맞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둘이도 좀 만나고 싶다. 우리가 만나는 데이트 방식을 이제 좀 예전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게 그것도 궁금하네요. 유럽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럽 네. 출신. 그럼 한국 분인데 유럽에서 태어나신 건가? 아니면 외국 분인가 이것도 외국 분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외국 분이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달라도 어려워. 여자친구 남자친구 둘이서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고? 그건 당연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여동생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세 번 만나면 한 번 정도는 나랑 둘이 만나는 게 나는 그렇게 원한다. 세 번에 한 번이면 뭐 쿠폰 찍나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네 번에 한 번을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동생이랑 만나야죠. 그걸 이해해준다면 최고인데 지금은 거의 같이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갑자기 쑥 빼는 게. 그러니까 만남 횟수를 줄이더라도 같이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이게 당연시되면 남자친구도 나중에 얘기를 하면 야 너 예전에 그런 말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해. 백정현님, 네. 동생한테 챙겨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엄청 보여주세요. 나중에 여동생이 남자친구한테 사연자님 흉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면, 야, 걔가 널 얼마나 챙기는데?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요. 그래요. 동생,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 편을 들게 만들어라. 라는 건데. 이거 저 시집가면은 많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시집갈 때까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싸우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평화롭게 갑시다. 싸우지 말고.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우선 그냥 우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번을 만나는 거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다 같이 만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확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여동생이 너무 엇나갈 것 같으니까 반 정도로만 좀 줄여서 그 나는 너랑 둘이 조금 더 있고 싶다 이걸 좀 많이 어필을 해서 둘이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면서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세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선물도 한번 적어놓는 것도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가벼운 거 하나만 추천. 향수? 향수 좋네요. 글쎄요, 난 먹는 거 생각했는데 도넛? 되게 맛있는 거. 되게 한국 거. 한국 거. 네. 된장찌개. 전 김치전 이런 거. 그래요. 뭐 잘 이야기 나누시고 남자친구분과의 해결점을 좀 찾아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참 몰입해서 했네요. 내 얘기인 줄. 오늘은 그래도 막 헤어지세요 이런 게 많이 안 나와서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헤어지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기분이 별로였어요?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걱정돼가지고. 거짓말을. 딥슬립 한다는 얘기가 푹 잤나보세요? 3일 자요. 3일 자. 70시간 정도. 네. 그래요. 오늘 감사했고요. 예.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마이 앤트 메리의 내 맘 같지 않던 시절 이 곡은 정혜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항상 내가 먼저 가자고 했지 그곳엔 무언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고 함께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너를 향해 내뱉었던 단어들이 내 머릿속 어딘가에 눌러앉아 이따금씩 나를 괴롭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 없는 내 방 허공에 너를 띄운 채 그때의 나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수십 번 변명하고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를 한다.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너의 왜 그랬냐는 질타나 이해한다는 용서가 아닌 내가 내뱉은 말의 메아리.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좋은 말들만 다 전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던 걸까? 그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보내는 이는 있지만 받는 이는 없는 착신 불가인 음성 편지를 나는 오늘도 또 작성한다. 미안, 미안해, 미안하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진다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윤상의 날 위로하려거든 이었습니다. 미안 미안하다 미안해. 돌아오는 말이죠 이건. 항상 닿는 말이 아니고. 0537님 저는 잘해주는 만큼 돌아온다고 믿어요. 만약 잘해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게 꼭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방의 사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뭔가 연민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요.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데 나는 널 사랑하진 않아 라는 식의 동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이 나는 건 그냥 어쨌건 결국엔 우린 모두 후회를 하거든요.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거 그 후회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당시에 사랑하고 있을 때 좀 표현할 것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5950님 주말에 부산 다녀왔는데요.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소문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2kg 빠진 게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먹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까지만 딱 드시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하십시오. 네, 뭐 여행도 갔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도 찌고 그게 좋죠. 가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살 막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이어트 다시 하시면 되죠. 4496님 오늘 헌혈하고 왔어요. 두 번째 헌혈이에요. 처음 헌혈할 때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정말 망설였는데 처음만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헌혈 깔끔하게 하고 과자랑 주스도 먹고 왔네요. 동절기에 헌혈 많이 부족하다고 간호사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쫑디는 헌혈 해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헌혈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해보고 거의 뭐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에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게 사실 해외 다녀오면 헌혈이 안 되더라고요. 몇 달 정도는. 그래서 좀 헌혈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행복한 일이어서 그리고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증서도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땐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한번 한국에 좀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728님 쫑디 축하해주세요.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쌍둥이 조카들 태어난 지 1년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무사히 이겨냈네요.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을 동생 내외와 건강이 한 살이 된 조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조카들 쫑디 미래의 팬이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1년. 그래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할 텐데 저의 음악과 저의 목소리도 그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정다솜님 안녕하세요. 23살 14개월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도 당직이라 한 쉬어도 계속 일하고 있고 저도 아이 재우고 부업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 재밌고 즐거워요. 정말 힐링됩니다 하셨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 23살이신데 14개월 된 딸 아이까지 있으시니까 와 인생 선배네요. 인생 선배. 제가 나이는 좀 더 많지만 남편분 기다리시면서 푸른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들어오시면 또 어깨 토닥여주시고 기다리느라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한번 토닥여달라고 하시고 부럽습니다. 김다혜님 쫑디, 직업상 홀로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께 푸른밤을 추천드렸어요. 근데 방금 아버지가 메시지로 푸른밤 듣고 계시다고 쫑디 목소리 좋다고 말해주시네요. 아버지가 듣고 있으실 테니 사랑한다고 대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혜 아버지, 다혜님이 사랑한대요. 그래요.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또 같은 뭐랄까 취미 같은 뭐 방송을 들으면서 교류를 넓힐 수도 있죠. 부럽네요. 보기 좋은 가족입니다. 3507님, 고3이 된 2015년인데 벌써 1월이 끝나가네요. 공부하겠다며 바꾼 2G폰에 있는 기능이라고는 라디오뿐이에요. 그래서 듣게 된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와 DJ 목소리에 빠져 지금은 공부하다 말고 시간 맞춰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인터넷이나 뭐 메신저나 SNS에 빼앗기는 시간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푸른 밤과 함께하는 시간 말고 그 외적인 시간에는 공부하실 때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밤은 위로와 뭔가 회복의 시간이니까. 1215님, 저는 푸른 밤 들으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중 한 명인데 취업하셨다는 푸른 밤 가족들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꼭 그런 이야기 쫑디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해주시고요. 지금 또 1215님 외에도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 6982님, 다음 주가 개학인데 학교 매점이 폐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낙이 떠나버렸네요 하셨습니다. 학교 생활에 낙이죠. 정말 이 짧은 쉬는 시간에 달려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먹는 거 정말 그 꿀 같은 시간인데 아이고 뭐 매점이 없어져도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길 거예요. 그 사이에 친구들과 뭐 수다 떠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0573님, 엄마가 야근하면서 쫑디 라디오 듣고 있다고 전화 왔어요. 엄마, 정이가 설거지 다 해놓을게요 하셨습니다. 훈훈하네요. 그래요. 야근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 집안일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사실은 도리겠죠. 그래요. 효자, 효녀입니다. 자, 2757님, 몇 달 동안 슬라이드폰 쓰다가 어제부터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문자 보낸 게 푸른밤이에요. 뭔가 기분이 묘해요 하셨습니다. 오, 슬라이드폰 사용하셨군요. 저도 슬라이드폰 뭐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들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하도 높다 보니까. 웰컴 스마트폰. 푸른밤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미니도 뭐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푸른밤에 참여해 주십시오. 9048님이 오늘 알바 면접 보고 왔다는데 또 탈락인가 봐요.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스스로 돈 벌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노력하고 싶은데 쉽질 않네요. 항상 기대기만 하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다 보면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마음은요, 사실 직업이 생기고 아르바이트가 생기더라도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께 좀 항상 죄송한 마음 갖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지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쉴리의 네가드의 Bill Still My Heart. 이 곡은 허소영님 신청곡이고요. 에디킴의 My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이름보다 오늘은 이렇게 널 부를게. "오늘 방백. 공연한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 손택수. 내게도 공연한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 일정표에 정색을 하고 붉은색으로 표를 해놓은 일들 말고. 가령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모종대를 손보는 노파처럼 곧 헝클어지고 말 텃밭일망정. 흙무더기를 뿌리 쪽으로 끌어다 다독이는 일. 장맛비 잠시 그친 뒤 비가 오면 다시 어질러질 텐데 젖은 바닥에 붙어 잘 쓸리지도 않는 은행잎을 쓸어 담느라 비질을 하는 일. 치우고 나면 쌓이고 치우고 나면 쌓이는 눈에 굽은 허리가 안쓰러워 어르신 청소부에게 그냥 맡기세요 했더니 멀거니 쳐다보곤 하던 일을 마저 하던 그 고요한 눈빛처럼 별뜻도 없이 고집스레 내 눈엔 공연한 일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이 쓸모없는 일들 앞에서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세상에 값지고 훌륭한 일도 많다지만 바쁜 월요일 보내고 이제 숨 좀 돌리셨나요? 세상에 값지고 훌륭한 일들도 참 많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공연이 낭비 같아 보이는 일들이 나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규어 모으는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보기 같은 취미생활부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즘은 제 앞가림이나 좀 잘 하라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냉소나 자조 같은 건데요. 이런 건 건강한 것들이 퍼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널리 퍼진다고 하죠. 요즘 사는 게 모두 팍팍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남들을 위해서나 공연이 할 일 없이 보이는 것들,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발전과 기쁨을 가져오게 한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예술도 사실 공연한 짓과 공연한 공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끝곡 에이미 맥도날드의 This is the Lif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And the boys, just the girls with the curls in their hair, while they shout to men who just said, "Whoa."